그려진 그림자 그대를 그대를 또 불러만 본다. 시간은 다시 그렇게도 흘러가고 너는 길을 잃고 헤매일 텐데 사랑 참 어렵다 놓지도 못 시간은 다시 그렇게 또 흘러.